말씀에 붙잡혀 남영균 목사입니다. 저와 함께 로마서를 상고해 보겠습니다.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오늘도 말씀에 붙잡혀 로마서 말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어제와 똑같은 본문을 한 번 더 보겠습니다. 로마서 2장 1절부터 3절 볼 터인데 먼저 찬송 한 장 같이 올려드리겠습니다. 찬송가 310장 같이 찬송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로마서 2장 1절부터 3절 말씀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누구를 막론하고 내가 핑계하지 못할 것은 남을 판단하는 것으로 내가 너를 정죄함이니 판단하는 내가 같은 일을 행함이니라. 이런 일을 행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진리대로 되는 줄 우리가 아노라. 이런 일을 행하는 자를 판단하고도 같은 일을 행하는 사람아 내가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줄로 생각하느냐? 아멘. 예. 어제도 똑같은 말씀으로 사실 똑같은 주제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도 사실은 남을 판단하는 일에 대해서 한 번 더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어제 말씀을 하루 종일 묵상하면서 제 자신의 부끄러움을 많이 느꼈습니다. 네, 옳은 말하기를 참 좋아한다고 하면서 혹시 판단하는 일에는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생활했는가 하는 그런 생각을 좀 깊이 해봤습니다. 그래서 어제 말씀 드렸습니다만 조금 더 같이 하면서 어쩌면 제 자신을 향해서 말씀하는 것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오늘 더 말씀을 보겠습니다. 오늘은 다시 한번 어제 같은 말씀을 상고해 보면서 더욱 말씀 가운데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어제는 제가 마태복음 7장에서 예수님의 교훈을 산상수훈의 말씀을 통해서 상고해 보았고 오늘 본문인 로마서를 통해 사도바울의 교훈을 같이 살펴보았습니다. 자, 본문 말씀을 가만히 살펴보면은 1절에는 남을 판단하는 사람과 자신을 정죄하는 것, 그리고 2절부터 3절까지는 공통적으로 하나님의 판단이라는 표현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제는 제가 마태복음 7장과 오늘 본문을 가지고 같이 비교하면서 말씀을 드렸고요. 오늘은 제가 다시 한번 이 본문 말씀을 똑같은 주제로 보고자 하는 이유는 성경 한 군데를 더 좀 끌어와서 인용해서 고린도전서 4장 1절부터 4절의 말씀을 함께 같이 상고해 보고자 합니다. 고린도전서 4장 1절부터 4절의 말씀에서도 남을 판단하는 것과 자신을 판단하는 것, 그리고 주님의 판단이라는 동일한 표현이 나오는데,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과 두 본문을 같이 한번 비교하면서 더 깊은 말씀을 나누길 원합니다. 로마서와 고린도서를 같이 비교하면서 말씀을 보려고 하는 그 이유는 뭐냐면, 가장 중요한 이유는 뭐냐면, 로마서는 판단하는 사람의 입장에서의 말씀이고, 그렇죠? 그리고 고린도서는 판단받는 사람의 입장에서의 말씀입니다. 우리는 판단하기도 하고 또 판단받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 판단받는 사람의 입장은 또 어떻게 성경에서 우리에게 말씀하는가를 고린도전서에 있는 말씀을 같이 인용하면서 오늘 본문과 같이 묵상해 보는 것은 우리에게 굉장히 판단하는 일에 대해서 중요한 교훈을 준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판단하지 말라고 이렇게 권면을 합니다. 두 가지 경우를 통해서 다 결론은 판단하지 말라는 거죠. 저는 오늘 이 아침 로마서와 고린도전서의 말씀을 통해서 판단을 받게 될 때에 과연 우리의 신앙적 자세, 우리의 신앙적인 삶은 어떠해야 되는가 하는 것을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우선 남에게 판단받는 입장이 된다고 할 때 이를 어떻게 생각해야 되겠습니까? 사람이라면 누구나 다른 사람의 판단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다른 사람의 판단의 대상이 된다는 것을 매우 불쾌하게 생각하고 매우 싫어하고, 그렇죠? 그것이 보통 모든 사람들의 다 똑같은 그런 생각일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 판단받는 것에 대해서 자신이 판단의 대상이 되었다, 남의 뭐 입방하에 뭐 오르내리게 되었다라는 것 때문에 감정을 다스리지 못하고 또 심각한 어떤 대립의 각을 내세우기도 하는 것을 봅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은 남을 판단하는 일에 대해서는 하지 말라라고 이렇게 단언적으로 말씀을 하셨고요. 그리고 남에게 판단받는 일에 대해서는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작은 일로 여겨라, 대수롭게 생각하지 말라, 이렇게 생각하라는 것이죠. 그래서 고린도전서 4장 3절에 보면 너희에게나 다른 사람에게나 판단받는 것이 내게는 아주 작은 일이다. 판단받는 일을 사도 바울은 뭐라고요? 매우 작은 일이다라고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참 쉽지 않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위대해 보입니다. 이것은 마치 그 삼심재판의 1심과도 같습니다. 너희는 교회 안의 성도들을 말합니다. 다른 사람은 교회 밖의 성도나 이방인을 말합니다. 결코 쉽지 않은 일이지만 판단을 받게 되더라도 작은 일로 치부해버리고 자신의 신앙의 양약으로 삼는 아주 초월적인 자세를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데, 우리 성도들도 이런 것이 필요한 줄 믿습니다. 고린도전서 4장은 일꾼으로서 충성하는 방법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판단하는 문제를 초월하지 못하면 맡은 일에 대하여 충성스럽게 감당하지 못한다라는 것을 같이 연관지어서 분명하게 생각을 해야 됩니다. 어떤 판단도 받지 않겠다, 어떤 말도 듣지 않겠다고 하면서 일을 한다고 하면은 정말 사소한 것 가지고도 따지려고 하고 상처를 받게 되고 결국은 일을 못하게 되는 것이죠. 일이 그르치게 되고요. 물론 다른 사람들에게 판단받는 일을 작은 일로 여겨서 넘긴다는 것이 쉬운 일은 결코 아닙니다. 사도 바울도 완전하게 초월하지는 못했지만 그렇게 살겠다는 신앙으로 나아가고자 최선을 다했다는 것을 우리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은, 성도들은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스스로를 판단하지 않아야 됩니다. 고린도전서 4장 3절을 보면은 나도 나를 판단치 아니하노니라고 했습니다. 남에게 판단받는 일에 대하여 대수롭게 여기지 않고 작은 일로 여기는 것도 훌륭하거니와 스스로 자책하지 않는 것이 또한 더욱 중요합니다. 판단받는 것은 혹 시험에 들게 될지는 모르지만 어떤 문제에 대해서 스스로 판단하고 스스로 정죄하고 스스로 죄인시할 때에 자신의 신앙에 침체가 올 개연성이 충분히 많고 결국은 스스로에게 도움이 되지 않는다라는 사실을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바울이 나도 나를 판단치 아니하노니라고 한 말을 우리 마음에 잘 새겨야 됩니다. 사람들은 스스로의 판단 문제에서 넘어질 때가 참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 말씀을 잘 새겨야 될 것이고요. 마지막 한 가지 더 생각해 볼 것은 주님의 판단이 결정적인 것을 인정을 해야 됩니다. 고린도전서 4장 4절을 제가 읽어드리면은 내가 자책할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나 그러나 이를 인하여 의롭게 함을 얻지 못하노라. 다만 나를 판단하실 이는 주시니라 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정말 우리는 판단을 누가 하느냐 이것 때문에 신경 쓰지 말고 오직 판단의 결정권은 주님이시다라고 인정하고 생활을 해야 됩니다. 다만 나를 판단하실 이는 주시니라라는 말씀을 잘 기억해야 됩니다. 물론 내가 다른 사람에게 판단을 받는 것에 대해서만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판단하는 일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른 사람을 판단하는 것도 하나님의 사역에 대한 이 월권을 행사하는 것이라고 본다면 마찬가지로 자기 자신에 대해 스스로 판단하는 것도 또 매한 가지입니다. 다만 나를 판단하실 이는 주시려라는 말씀이 그래서 중요합니다. 누가 나를 판단하느냐, 그리고 내가 나에 대해서 스스로 어떻게 판단하느냐 하는 것보다 하나님이, 우리 주님이 어떻게 판단하실 것인가가 문제이고 여기에 초점을 맞춰야 됩니다. 그러므로 주님의 판단만을 두려워할 뿐이요 그 외의 일은 대범하게 대처함이 우리의 신앙을 길러가는 중요한 방법임을 기억하여 하면서 살아야 됩니다. 이렇게 판단의 문제를 해결해야 맡은 자로서의 충성할 수 있는 그런 길이 활짝 열리게 됩니다.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판단하고 혹은 판단받고 하는 일에 지나치게 예민하여서 따지고 한다면 결국 자기 신앙에 심각한 영적 손상을 입게 될 것입니다. 보다 충성된 하나님의 일꾼으로 서기를 원하시는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이라고 하신다면은 더욱더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순종하여 나가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도 복된 하루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를 바랍니다. 다음 주에 또 뵙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사 일꾼 삼아 주신 우리 주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또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크고 작은 사명을 통해 직분을 주시고 쓰임받게 해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보다 더 충성된 하나님의 일꾼이 되길 원하나 때로는 우리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서 판단하고 판단받는 일로 인해서 시험에 들 때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 주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굳게 붙잡아 주시고 언제나 말씀 안에 설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은총을 구하는 저희들 되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의 말씀을 잘 교훈 삼아 생활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또 사도 바울을 통해서 허락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잘 기억하면서 판단하고 판단하는 일에 대해서 언제나 하나님의 주권이 역사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우리는 다만 아버지나 시여 정말 하나님의 말씀대로 잘 순종해서 모든 것을 다 초월해서 하나님의 선한 일꾼들이 다 되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